영화 코어를 보면요, 멈춰버린 지구의 핵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탐사대가 특별히 고안된 기구를 타고 지구 중심을 향해 들어갑니다. 지각을 뚫고 들어가면 거기 텅 빈 공간이 등장하죠. 물론 아무것도 없진 않습니다. 거대한 수정과 다이아몬드 덩어리들이 곳곳에서 빛나고 있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탐사대에게는 그건 보석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입니다. 너무나 강하고도 위험한 장애물이죠.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보석이 보석이 되는 것은 지각을 뚫고 솟아난 아주 작은 부분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 위에서는 보석인 것이 땅 밑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깊이 그 핵에 가까이 다가가다 보면은 빛나 보이던 것들이 사실은 더 이상 귀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될지도 모르는 거. 사르트르가 그랬대요. 타인은 지옥이라고. 나시는 스산하지만 누군가의 그 뜨거운 핵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되는 걸까요? 네, FM 영화음악 오늘 첫 곡, 영화 타인의 취향 중에서 Non je ne veux que te ring, 난 절대 후회하지 않아, 연주곡으로 띄워드렸어요.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들으니까 참 경쾌하네요. 마치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그 핵에 가까이 다가간 모든 분들이 외치는 그런 음성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가까이 다가가서 뜨겁게 되었지만 그래도 난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사실은 모든 게 그래요. 가까이서 보면 멀리서 봤을 때 멋있었던 것이 아주 가까이 가면 아무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 또 모든 일상이 그렇지 않나 싶어요. 가족, 그리고 아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의 단계를 넘어가서 일상을 같이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장밋빛이 아니죠. 그리고 너무너무 잘 알게 되었다고 느꼈을 때 그 속에 있는 무수히 많은 다른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깜짝 놀라고 또 실망도 하게 돼요. 하지만 그래요. 사람은 지옥이기도 하고 또 천국이기도 합니다. 사는 게 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하튼 저의 대답은 난 절대 후회하지 않아 였어요. 그리고 오늘은요. FM 영화 음악이 그렇게 누군가의 핵 속으로 가까이 진입하는 날이에요. 내 인생의 영화,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날인데요. 자, 그 주인공의 이름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FM 영화음악의 주소부터 알려드릴게요. 저희 주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431 819호고요.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우편번호는 150에 600번입니다. 이렇게 적어서 편지 보내주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제때 소개 안 드렸죠. 경기도 성남 중원구에 계신 유보미 씨. 아, 지금 법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하셨죠?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고시원에 있어서 너무너무 외롭다고요. 처음으로 무시무시한 외로움에 맞닥뜨리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집이 큰 집이어서 식구들이 북적북적해서 외로움을 모르고 자랐는데 그런 분일수록 가족 속에 있을 때는 난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어 하고 외치다가 막상 거기서 떨어져 있으면 또 그 북적거림, 그 시끌벅적함이 굉장히 그리워지죠. 세상에, 편지에다가 사진도 붙여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보미 씨.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제게 사진 붙여주신 김민희 씨, 독촉 전화를 안 하시네요. 제가 붙여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우리 임재은 프로듀서는 찾아오실 거라고 그러셨는데 안 찾아오셨길래 제가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언젠가 아나운서국으로 오실까. 커피 한잔 사달라고 하셨으니까 오시면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 사진에 나와 있었던 그 이태리에 대한 이야기도, 이탈리아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러려고 했는데 안 오시니까 제가 붙여드리겠습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뭐 편지나 엽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통해서 사연 올려주셔도 되고요.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혜입니다. 순서대로 밟아보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뭐 좋은 사연 또 뭐 좋은 내용 적어주신 분들께는 선물, 자그마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소니뮤직에서 제공하는 프렌치 아메리칸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보내드리고요. 또 시사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있습니다. 서울독립영화제 2003 초대권 하루 다섯 분께 두 매씩 추첨 통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이 독립영화제는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그리고 하이퍼덱, 하이퍼텍이죠? 예, 나다에서 열릴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신청하신 신청곡 한 곡 듣고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속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은 어느 분이신지 아세요? 듣고 계세요 혹시? 김형준 씨? 김형준 씨의 일기장 속으로 저희가 곧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미라 씨, 김상민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김미라 씨, Something Stupid. 이 노래 영화에 사용된 적 있나요? 하셨죠? 예, 영화 Birthday Girl에서 이 Something Stupid가 나왔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어린 시절부터 무인도에서 살고 싶었다. 로빈슨 크루소처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연을 벗삼아 살고 싶었다.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왠지 세상이 나를 억누른다고 느꼈고 그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늘 공상에 빠졌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고 싶다는 꿈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조금 달라졌다. 막 성에 눈뜨게 되면서 무인도에서 어여쁜 여자와 함께 살고 싶다는 쪽으로 수정된 것이다. 중학교 때 중간고사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비디오 가게에 들렀다. 그 당시 내 영화 선택의 폭은 좁을 수밖에 없었다. 연소자 관람가, 15세 이하 관람가의 영화는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득 눈에 띈 것이 속옷 차림의 여인과 한 남자가 키스하고 있는 이 영화의 겉표지였다. 난 단지 야할 것 같다는 생각 하나로 이 영화를 빌렸다.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지만 난 영화에 빠져들었다. 화면 가득 펼쳐진 이국적인 에메랄드빛 바다와 잿빛 암석 그리고 강렬한 햇빛. 시험 기간 동안의 스트레스와 압박으로부터 시원하게 벗어나게 해줬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전쟁 와중에 외딴 섬으로 파견된 군인들이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난 그들과 함께 울고 웃었다. 그 후 수년 동안 나는 그날의 지중해를 동경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만의 세상에 갇혀 살았던 그때 내가 그 영화 속에서 정작 동경한 것은 바다와 외딴 섬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들과의 정이 아니었나 싶다. 1995년 대학 입시에 낙방하고 재수학원을 다니게 됐다. 대학생 친구들을 만나면 그들이 들려주는 미팅, MT, 동아리 등의 문화는 조그마한 학원 교실 안에서 고등학교 4학년을 보내고 있는 내게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 아웃사이더. 대학에 못 갔다는 사실 자체보다 주류에 포함되지 않고 소외됐다는 생각이 나를 비참하게 했다. 그 시절 내게 힘이 됐던 것은 영화였다. 영화를 보는 순간만큼은 아웃사이더가 아닌 영화 속 주인공이었으니까. 학원 수업 중에 잠시 자리를 비우는 짓을 자주 했는데 갈 곳이 달리 없었던 그 당시 자주 찾은 곳은 극장이었다. 당시 기록을 뒤져보면 1년 동안 무려 365편 이상의 영화를 보았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새벽마다 즐겨 듣던 영화 음악에서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게리 올드만이 화장실에서 마약을 먹고 목을 꺾는 명연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꼭 봐야겠다고 마음먹었고, 그날도 역시 학원 수업 도중에 빠져나와서 근처 극장에서 이 영화 레옹을 봤다. 킬러 레옹. 남들의 눈을 피하고 그늘진 곳에서 생활하는 그의 모습에 내 재수 생활을 투영시키면서 푹 빠졌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영화를 보고 난 후 난 감동을 간직한 채 포스터를 사서 내 방문의 바깥쪽에 붙여놨다. 그러나 장 르노의 얼굴이 전면에 크게 자리 잡은 이 포스터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는 어머니의 압력에 얼마 못 가서 떼고 말았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흘러나오던 스팅의 Shape of My Heart. 나는 아직도 이 노래의 가사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 단지 그때의 느낌. 레옹이 죽은 뒤 그가 아끼던 화분의 화초를 땅에 묻고 쓸쓸히 멀어지던 마틸다의 뒷모습. 그 이미지로 기억될 뿐이다. I told her that I loved you. You made me think there's something wrong. I'm not a man with too many faces. The mask I wear is one. For those who speak no nothing. Like those who curse their love in too many places. For those who fear a loss, I know that the spades are the swords of a soldier. I know that the clubs are weapons of war. I know that diamonds mean money for this ar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That's not the shape of my 영화는 많이 봤지만 다큐멘터리 영화로 본 건 이 영화가 처음이었다. 낮은 목소리. 이 영화를 본 이유는 다큐멘터리와 페미니즘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다. 넓은 극장 안에 관객이라고는 10명도 채 되지 않았고 게다가 남자라고는 나밖에 없었다. 그 영화의 화려함과 기교는 없었고 주름살만 가득한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로 잔잔하게 이어지는 이 영화는 내게 문화적 충격이었다. 영화라면 아름다운 영상과 사랑, 감미로운 음악이 있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내게 이 영화는 완전히 새로운 낯선 경험이었다. 사람들에게 알리기 힘든 일이었기에, 내 나라가 힘이 없어 당한 일이기에, 수십 년 동안 혼자서 가슴앓이를 해오시던 할머니들이 이 영화에서 말문을 여시는 모습을 보면서 난 연신 코를 훌쩍거렸다. 그리고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실지도 모르는 그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마지막 장면이었던가? 롱테이크로 어느 할머니의 벗은 몸, 나신을 비춰주는 장면에는 그분들의 고된 삶은 물론 우리 역사의 한까지 그대로 서려 있었다. 영화가 끝났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영화 같은 사랑을 꿈꿔왔다. 비포 선라이즈를 보며 낯선 나라를 여행하는 기차 안에서의 사랑을 꿈꾸었고, 번지점프를 하다를 보면서 다음 세상에까지 이어지는 사랑을 꿈꾸었으며, 춘향전을 보면서는 변치 않는 지조있는 사랑을 꿈꿨다. 그러나 돌아보면 영화 속의 사랑은 내 현실과는 너무나 다르다. 어쩌면 그럴싸하게 포장된 사랑의 모양새에 빠져서 진짜 사랑도 현실도 외면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내 현실의 연애담은 대충 이러하다. 대학생이 된 후 친구가 주선해준 소개팅에 나갔었다. 그때 그 자리에 나온 친구에게 첫눈에 반했고, 그녀 앞에만 서면 두근거리는 가슴을 어쩔 줄 몰라 얼굴이 빨개지곤 했다. 적극적인 구애로 결국 그녀의 마음을 얻고 우린 사귀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와 비디오방에서 이 영화 러브 오브 유를 보았다. 영화를 다 보고 나와서 그녀가 내게 말했다.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어. 그녀가 좋아했기에 더욱 좋았다.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서서히 그녀에 대한 내 사랑이 식어서 결국 우리는 이별을 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학교 동아리에서 내 눈길을 끄는 여자를 만났다. 하지만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와의 사랑도 점점 식었고 결국 이별을 했다. 그리고 얼마 후 이메일을 한 통을 받았다. 그 편지에는 아무 글도 없었고 러브 어페어의 피아노 솔로라는 곡만 들어있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그 음악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다. 사랑에 진지하지 못했던 내가, 끝내 마음을 열지 않았던 내가, 사랑에 금방 실증내는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고 눈물이 흘렀다. Thank you. 골목 귀퉁이 비디오 가게에 붙어있는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폐업 처분 비디오 테이프 10개에 만원. 들어와서 이것저것 둘러보는 중에 눈에 띄는 것이 빛바랜 테이프 만다라였고, 임권택 감독의 예전 영화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10개의 비디오 테이프 목록에 포함시켰다. 만다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던 구도승 법운이 속세에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파괴승 지산을 만나게 되면서 펼쳐지는 일종의 로드무비자 버디무비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불교계의 모순은 대체로 모든 종교계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부처상 앞에 재물을 바치며 자신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는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니라며 파괴승 지산이 일가라는 장면이 나온다. 내게 그 장면이 와 닿았던 것은 내가 겪은 종교적인 갈등 탓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모태신앙으로 인해 스스로 선택하지도 않은 채 종교를 가졌다가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 내 자신의 의지로 그 종교를 떠났다. 종교의 본질보다는 요란한 종교 현상만이 눈에 더 잘 띄는 요즘. 나는 가끔 생각한다. 종교를 가질 수 있는 자유보다 갖지 않을 자유가 더 절실할지도 모르겠다고. 이 영화가 기억에 남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주인공 법운의 방황이다. 내 나이 28세. 아직 20대를 다 보내지는 않았지만 내 20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방황이다. 아직 정립되지 않은 가치관과 불확실한 정체성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속 고민하는 중이다. 어쩌면 이 방황은 20대가 다 지난 후에도 평생 계속될지도 모르겠다. 언제까지 목적지 없는 길 위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네, 김형준 씨의 내 일기장 속의 영화 5편 잘 봤습니다. 먼저 음악도 소개해드릴게요. 김형준 씨의 첫 번째 영화 지중해 중에서 메인 테마 들었고요. 그리고 레옹에 나왔던 바로 Shape of My Heart, 스팅의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청취자 오수정 씨도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에서 음악을 저희가 구하지 못해서요. 대신에 역시 역사의 희생양이었던 한 개인의 일생을 그린 영화죠. 최근에 나왔던 홍기성 감독의 선택 중에서 종다리의 춤 들어봤습니다. 러브페어는요. 많은 분들이 또 신청을 하셨어요. 곽은주, 강명근 씨, 정영석 씨 그리고 이주연 씨가 예전에 신청하셔서 김영준 씨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잊을 수 없는 곡 피아노 솔로 엔요 모리코네 음악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만다라 중에서 만다라의 테마까지 들어봤어요. 김형준 씨의 그 내 일기장소의 영화를 쭉 함께 듣다 보니까 저는 참 다른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제 개인사의 일들과 겹쳐지면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할 때가 있어요. 김영준 씨의 경우가 유난히 그랬던 것 같아요. 여하튼 김영준 씨 고맙습니다. 내 일기장소의 영화 잘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여러분의 영화들 잊을 수 없는 영화들을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많이 보내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강성우 씨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참 독특한 글씨체가 컴퓨터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문체나 목소리가 마치 들리는 것 같아요. 내 일기장 속의 영화라고 해서 아주 긴 글을 써주셨는데 조금 더 일기를 덧붙여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드러내기 쉽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조금만 용기를 내서 영화랑 함께 잘 버무려서 적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 시간에 제가 목소리를 입혀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끔 남자분들의 사연을 읽을 때는 이 내 목소리로 할 때 이게 그때 그 심정이 어떤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저 스스로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겠습니까? 혹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저희 프로듀서 임재윤 씨가 목소리가 아주 좋거든요. 한번 언젠가는 굉장히 남성적인 사연이 있을 때 우리 프로듀서 임재윤 씨의 음성으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랬어요. 제가 약속했으니까 꼭 해야 돼요. 자, 김상민 씨, 제가 오늘 첫머리에 신청곡을 띄워드렸는데 사연을 쭉 보니까 책을 잃어버린 사연을 올려주셨네요. 1년 가까이 그 녀석과 씨름하며 지냈습니다. 골치 아픈 녀석이죠. 그런데 오늘 그 골치 아픈 녀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녀석과 닮은 녀석은 서점에 가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지내온 나의 그 녀석은 서점에 없습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어디서 비를 맞고 있지나 하는지 걱정이 되네요. 감동이 있는 책도 아니고 단지 골치 아프고 재미없는 교과서일 뿐인 녀석인데 왜 이리 허전하고 그 녀석이 보고 싶은지 모르겠네요 하셨죠? 저는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저는요 제가 정말 좋게 읽은 책들 인상 깊은 책들은 주변에 이렇게 나팔을 불고 다녀요. 이 책 너무 좋다. 이거 꼭 읽어봐라. 그러는데 주지는 않아요. 나중에 따로 사서는 줍니다. 근데 제가 본 책은 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저의 그 녀석이거든요. 손때가 묻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책갈피를 적기도 하고 또 곳곳에 밑줄을 긋고 제 생각을 적어놓기도 하고 그러면 일종의 일기장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 일기장을 남에게 주다니 그러면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김상민 씨의 마음을 제가 이해하겠어요. 참 그리고요 골치 아프고 재미없는 교과서일 뿐이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편의 영화처럼 다가오는 책이 있어요. 제가 만나본 어떤 교수님은요 원서로 된 전공서적을 읽다가 눈물을 펑펑 쏟으셨대요. 왜냐하면 이 책을 쓰느라고 그 저자가 얼마나 뼈아프게 노력을 했을까 이 주옥 같은 이 연구 성과를 보니 그분이 겪어왔을 그 고난의 세월이 눈앞에 그려졌다고요. 참 그런 거 보면 어떠한 것들도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진 씨가 신청하신 곡 한 곡 들어볼까요? 이진 씨 듣고 계시죠? 사랑과 슬픔의 볼레로에서 프랜시스 레이와 릴리안 데이비스가 함께 부른 곡입니다. Ballade pour ma mémoire. la mémoire, ce n'est du vent qui secoue les feuilles de nos palmiers du temps. Les vitrines, ça ressemble, oui, il me semble, à tout ce que je n'ai pas su. J'ai pris ce qu'il y avait. Il y avait, il y aura plus. Tout ce qui part, faut bien le dire, ne revient plus. Ça devrait te faire penser à ce que t'as laissé d'un train. Mais tu sais, dans 5 ans, il y aura un enfant et le fil qui le retient au cerf-volant. 영화 사랑과 슬픔의 볼레로 중에서 발라드 뿌흐마 메모아르, 추억의 발라드, 프란시스 레이가 아니라 프란시스 레, 그리고 릴리안 데이비스가 함께 불렀습니다. 변광렬씨, 비디오 가게를 하시는군요. 타란티노처럼 가게에서 많은 손님들을 귀찮게 하고 맨날 비디오만 보고 있는 인간입니다 하셨는데요. 와, 굉장히 부럽네요. 저는 항상 어렸을 때 서점을 나중에 하거나 아니면 영화만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변광렬 씨가 바로 그런 분이잖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2시에 가게 문을 닫습니다 하셨어요. 새벽 2시 맞죠? 야, 저희 동네에는 11시면 닫더라고요. 그래서 밤중에 가서 보고 싶어도 절대로 빌려보기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분이네요. 새벽 2시에 문을 닫는 비디오 가게 주인 변광렬 씨. 앞으로도 자주 사연 올려주세요. 저 석사 논문 한 권 받았어요. 부산의 장혜영 씨, 혹시 듣고 계세요? 예전에 보내주신 이 석사 논문을 제가 이걸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야지 했는데 자꾸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직도 다 읽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신영화운동의 과거와 현재라는 학위 논문을 보내셨는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라틴 아메리카 영화들에 대한 관심을 갈구하는 의미에서 논문을 보내셨다고 하셨죠? 가뭄에 콩나듯 들어오는 라틴 아메리카 영화들 잘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정말 저도 라틴 음악 좋아하고 그 라틴 사람들의 사랑하는 모습 자체가 뭐랄까 뜨겁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아주 뜨겁고 열정적이고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가끔씩 제가 사는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 여기 장혜영 씨 이런 글 적어주셨죠. 희망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다고요. 그러면서 아주 좋아하는 곡 한 곡을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곡의 가사는 모든 게임을 잃었을 때, 고독에 사무쳐 잠이 들어야 할 때, 도저히 출구를 찾을 수 없을 때, 평화로이 밤을 맞을 수 없을 때, 더 이상 서 있지 못할 때, 추억이 반란을 일으킬 때, 막다른 벽까지 내몰렸을 때, 난 저항하리라. 살기 위해 저항하리라. 나를 강철같이 단련시켜 돌아오리라. 삶의 바람이 더욱 거칠게 몰아쳐도 난 꺾이지 않고 휘는 갈대가 되리. 저항하리라, 저항하리라. 바로 영화 욕망의 낮과 밤 마지막에 안토니오 반다라스가 차 안에서 잠시 부르던 노래 저항하리라죠. 장혜영 씨는 속상하거나 삶에 자신이 없어질 때 이 비디오를 꺼내서 이 노래가 나오는 부분만 반복해서 보고 듣는다고 하셨어요. 그래 싸우자, 힘내자, 저항하자 하고 생각하면서 다른 모든 힘든 분들에게 힘내시라고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들어보죠. soportaré los golpes y jamás me rendiré. Y aunque los sueños se me rompan en pedazos, resistiré, resistiré. 네, 영화 욕망의 낮과 밤 중에서 레지 스틸의 저항하리라, 부산의 장혜영 씨 혹시 들으셨어요? 띄워드렸습니다. 자, FM 영화 음악 이제 마지막 곡 들으실 시간인데요. 아, 내일 영화 음악에서는요, 역시 우리 권영 씨의 힘이 발휘되는 순서입니다. 너무 민망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 추억의 TV 외화. 그러니까 드라마 음악을 골랐습니다. 여러분의 신청에 의해서니까요. 기대하세요. 자, 오늘 마지막 곡도 라틴 아메리카 영화 음악입니다. 아르헨티나의 페르난도 소나나스 감독의 영화 남쪽 중에서 영화 속의 주인공인 로베르토 구에니체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남쪽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Siempre al amor vuelvo a vos con mi deseo, con mi temor. Llevo el sur como un destino del corazón. Soy del sur como los aires del bandoneón. Sueño el sur, inmensa luna, cielo al revés. Busco el sur, el tiempo abierto y su después. Quiero el sur, su buena gente, su dignidad. Siento el sur como tu cuerpo en la intimidad. Te quiero, sur, sur, te quiero. Siempre al amor vuelvo a vos.